바람 불어오는 산모퉁이 홀로 앉아 쉴 수 없는 저 세월에 내 젊은 가고 있네. 저 흘러가는 저 구름도 산새들도 치지배배 짝을 찾아 떠나는데 야속한 세월 붙잡아도 붙잡아도 자꾸만 가네. 청춘 내 인생도 세월 따라 가고 있네. 잡아도 자꾸만 가네. 내 청춘 내 인생도 세월 따라 가고 있네.